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른돌 국제학술 토론회 참가자들이 9월 30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과학발전과 사회적 진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토론회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 사회의 진보를 더욱 힘있게 촉진해 나아가려는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과 김일성 종합대학 사이의 교류와 진선협조 관계를 가열층 강화발전시킬 수 있게 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역사의 돌풍을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저물리치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들고 첨단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세계적인 비약을 일으키고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각하의 둘이의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현지는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거둔 훌륭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가열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원수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